한여름 비단 구름이 흘러 푸르른 목장에 떠가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매미 노랫소리 들려온다. 무성한 숲을 우거진 사이 우리들 사랑도 커가고 목화꽃 열매 맺어 웃으면 바람 타고 가을 다가온다.